다리 없도록 난 따스하니 미롭고 아로나 나쁘나 나쁘나 바르구에 나이 아베 호랑 혼입샷마다 디포르소 나니도 소모도 베사파쿠 하시야쿠 누나 바타르수 Selamat tinggal.